소원 빌었네. 천왕봉 바라보며 사랑을 했네. 꿈 위로 돌아오마 떠난 그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저녁 노을 지면 오시려나 달이 뜨면 오시려나 때가 되면 오시겠지 금이 맹설을 했네 용당이 나로 빼러 오실 그님을 단장하고 기다리는 남루골 처녀 노을 지면 오시려나 달이 뜨면 오시려나